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마원돌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현지지도 열돌 기념보고회가 함흥대곡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65, 1976년 11월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체 95, 2006년 11월 함남 땅의 고룩한 용도의 자옥을 새기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역사적인 현지 지도는 도안의 당 사업과 경제, 문화, 교육 발전,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더욱 고도시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낳게 한 고무적 기치로 됐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 기간 모든 부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